핵심 문제 거든. 하지만 평범은 나 두개라면 웨딩 나 맘이 깨서 성적표를 펼쳤더니 나 뜨거워. 아빠 눈을 힐끗 보니 겁 무서워. 가슴 찰랑 엄마 소리 겁났지만 사랑을 본다는 건 좀